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광 드립니다. 조선 노동당이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. 인민을 나번 힘내시는 분, 우리의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용도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노래하노라.